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치 사상연구소조가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조선의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은 미국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자유적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규탄했습니다.